Bitch, I came from jungle and I conquered. Came along with only kidding, watching your age, and we're doing my no drag, rushing, and me, a thunder, she gave me, yeah, yeah, and never, it ever is soon, you know, she be your king, yeah, yeah, never miss, and never miss. Yeah, I'm a jungle, so on and I conquer. 누굴 또 불러 나와서 난 혼자는 넌 날 이긴 적이 없어, 뱀새끼, 넌 꺼져. 여긴 거칠진을 싸움이 터져. 옛날로 내 숫자 헬인데 허나. 난 셋을 세, 너 난 걸음도 못 가, 난 자비가 없어, 집어삼켜 머리. 피하지 않으며 이만큼 컸지. 이빨을 드러내 cling cling cling shit and I come what you see is the beast. Born to be king, 왕관이니 애나콘다무로 killing. We the fuck do you think? 평화 완전 그게 나의 mission. 밤이 깊은 시간에 we talking big what you say. 거기에 $1,000 내 pay. 거리엔 언제나 too many colors. What the fuck do you think? 내게 좋아해 봐 잘 봐 이 플레이어들 sucking and stopping this shit. 추억이 오르락 내리락 세상이 놓치게 상기를 저브러쉬 it. 보여 네 수준 넌 아직 nobody. 먹어 치워도 먹어 그 나가리. 늦어 이미 눈치챌 땐 네 친구들도 뒤로 내빼. 있어 난 나만의 계획 싹 다 기억해 내 payback. 노련한 너희들의 넥넥 flex flex bang bang 해봐 이왕이 더 세게. 지금 아직 이를 살 때 고개를 곱게 나가 우와 해살피지 천천히 가. Can I the hustle 개처럼 벌어서서 되는 정세. 사랑만 가득했었던 내 과거에 누군가 덧지. 몇 번을 거듭해 벗어난 후에 내 미소에 넣어둬. 슬픔은 거둬 맘에 붙여둬. 머릿속에 몇 억을 떠올려 내 존재는 예술이거든. How can I trust you when I can't trust me. 다여 먹인 포기는 없으니 최고란 호칭이 내게 붙었지. 때론 욕먹을지라도 나는 솔직하게 사기 원하지. The one trophy 친절을 강화받고 웃음을 팔아야 하면 진심은 아무도 관심 없다. 뭐 왜 이렇게 살아나니고 왜 하냐면 여전히 사랑하고 자유로워져. 나란 넘겨와 수 있다는 도 여태 난도 빚집이 당한죠. 기업선 아직도 될 이유가 없어. Yeah. 여기에다 프로 그거 패션 아님 로 정신 가다듬어. 나는 안 브로 쟤는 입이 가벼. 그래 놓고 싸워 접근하지 마 꺼져. 인생은 한번나 아름다운 거기에서 쫓아가는 법. 똑같이 느꼈으면 그게 우리였으면. 내게 좋아해 봐 잘 봐 이 플레이어들 sucking and stopping this shit. 추억이 오르락 내리락 세상이 놓치게 상기를 저브러쉬 it. 보여 네 수준 넌 아직 nobody. 먹어 치워도 먹어 그 나가리. 늦어 이미 눈치챌 땐 네 친구들도 뒤로 내빼. 있어 난 나만의 계획 싹 다 기억해 내 payback. 노련한 너희들의 넥넥 flex flex bang bang 해봐 이왕이 더 세게. 지금 아직 이를 셀 때 고개를 곱게 나가 우아 해살피지 천천히 got that.